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내 조국 강산이 넘치는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흉찬 작사, 임용남 작곡인 노래 내 조국 강산이 넘치는 노래는 2013년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촌품으로 지니시고 촌만 고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격려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따르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열렬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우리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격려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축원, 맹세의 사상감정이 그대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지는 조국의 현실을 생활적이고 친근감을 주는 시어들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가사 1절에서는 격려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종의 마음이 이민 위천을 좌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해 사랑을 바쳐가시는 격려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종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으며, 가사 2절에서는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시려 인민군 부대들과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는 격려하는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 3절에서는 격려하는 원수님께서여 우리의 오늘이 있고 인민의 만복꽃 피는 초나 제일 강국의 찬란한 내일이 있다는 확신을 안고 그에게 일편단심 충종다할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는 촌만 고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씨내림 대조상에서 4분의 4박자의 보통 속도로 씌워진 노래의 손율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지난 시기 성가풍의 노래들에서 볼 수 없었던 16분 소리표의 짧은 음들을 위주로 이루어진 이강음적인 리듬투와 둘째, 셋째 부분이 절반 규모로 축소된 간결함이 보장된 독특한 3부분적 구조 형식 등을 자기의 뚜렷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격려하는 원수님에 대한 천만 국민의 열렬한 사상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 가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창작된 시대의 명곡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 속에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조국 강산이 울려 퍼지네 원수님 노래 인민이해 바치시는 사랑 고마워 심장으로 부르는 흥모의 노래 노래 노래 흥모의 강산에 넘치는 노래 아 우리의 힘정을 멈추는 노래 집집이 뜨락에서 땅 끝까지 끝이 없어라 원수님 노래 저서 찾아 일터 찾아 가시는 길에 그의 안녕을 바라는 주원의 노래 노래 노래 주원의 노래 감사 다음으로 노래 그 이유 없인 못살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운용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백이 201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조누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곁고 따뜻한 종을 주시는 경이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 친근한 어보이의 대같은 사랑과 은덕에 대하여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원수님만을 믿고 사는, 그 이유 없인 못 사는 인민들의 뜨거운 진정을 감명 깊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구이를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우리 인민, 이 세상 한끝에 간대도 언제나 그 이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은 왜 그 이유 없인 못 사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가요는 매 졸둘에서 단계별로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정을 떠나 인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개의 심장이 하나로 되는 근조에는 바로 그 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리찬 바닷물 속에 온몸이 다 잠겨들어도 그이 타신 자그마한 목선을 끝없이 따라서던 병사들, 그들에게 어서 나가라고 손짓하시는 그이의 눈가에 오르시던 눈물, 사랑하는 소년단은 덕무들이라 불러주시며 그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모습, 저조마다 그이의 팔목에 매어 달리며 따르던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들, 숭고한 화폭들을 연상시키는 시 형상 속에 경이하는 그이와 정으로 심장을 합치고 정으로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의 졸졸한 마음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가사에서는 그이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를 단순히 정리만 국한시키지 않고 경이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하늘같은 믿음으로 더욱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온 길 새겨봐도 앞길을 봐도 태양같은 그 미소로 가득 차있고 그이만을 받들며 세상 끝까지 충정당해 모시고 살려는 것은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된 맹세입니다. 이렇듯 가사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 없인 우린 못 산다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 고백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 정서를 한없이 진실하고 더욱 졸졸하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가사는 시구를 연이어 반복해줌으로써 시의 사상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하고 있으며 시 형상을 더욱 졸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반복의 수법과 함께 도움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작품의 사상 정서를 더욱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그 이유 없인 못 살아를 그 이유 없이 못 살아로 해설 수도 있지만 경이하는 원수님께서 계셔야 우리도 있다는 의미적 강조를 위해 도움토 는을 써서 특별히 부각시켰습니다. 가사와 선율의 유기적인 결합은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이하는 그이만을 받들어 세상 끝까지 가고 갈 교리를 다지게 하고 있으며 용도자와 인민이 일심으로 뭉쳐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쳐가는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길에 끝없이 올려 퍼질 것입니다. 친근하신 그 이의 좀 가슴이 흘러 자나깨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 같은 인도권 비듬이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의 없인 못 살아 김조는 동지 그의 없인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조는 동지 그의 없으면 우린 못 살아 우리 마음 그의 말이 그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시네 나를 펴는 희망도 품은 소원도 그 품에서 모두 꽃피네 그의 없인 못 살아 김조은 동지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